진짜 너 애교하고 너무 귀여워. 저도 너무 좋아요. 이거 진심으로 진짜 바보이 퍼즐 같아요, 채원이. 너무 귀여워. 진짜 얼마나 우리 언니가 귀여워하냐면 너 샤워할 때도 야, 쟤 신은